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탄생 75돌경 측 베이루 준비위원회가 리마에서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탄생 75돌경 측 준비위원회가 벨라루시와 단나루크의 쾌변 화분에서 최근에 각각 결성되었습니다. 준비위원회들은 광명성주리즈음에서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다채로운 정치문화 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김정일 장군 탄생 75돌경축 러무니아 준비위원회가 최근에 결성됐습니다.